If I fall two times, I come back on my third. Yeah. 절대로 포기 안 지, and that's my word. If I fall five times, I come harder on my sixth. 조금만 더 가면 돼, 포기 안 지, 난 아직. If I'm knocked seven times, I come back on my eighth. 7천 8기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Now knowledge yourself through the pain in this world. 난 절대로 포기 안 지, and that's my word. All the mem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the prize, all the hopes and the dreams will survive. Reunite, we got to keep our faith alive. Oh. 지금 21살의 어린아이로 바깥의 개로 시기와 패션 그리고 검은 속길의 유혹 일찍부터 나쁜 계기로 나의 어린 시절 순수함은 사라지고 또 my hopes and dreams are gone.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눈물이 저 눈물이 되어 흘러 그냥 흘려 소리 질러 미친 듯이 하지만 배 안에는 내게 혼자들은 비정한 말로 돌아와 빗으로 날아와 멍하니 밑을 내려다봐 갑자기 날고 싶은 생각이나 자유를 향해 순수를 위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나의 소중한 시절을 찾아 저 높은 우주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냥 끝까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찾아가 또래 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 어제 꺼내는 것은 넓은 동산에 누워 한가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 If I'm knocked seven times, I come back on my eight. 7천 8기 내 일생 끝까지